철없던 나의 설렘이 멈출 수 없는 떨림이 될 때 그댈 보던 순간에 알아버렸어요. 이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. 눈이 마주칠 때 눈빛이 스칠 때 알았어요. 인연일 거라는 걸. 사랑해서 미안해요. 그딸 아프게 한 거란 걸 알지만 사랑해요. 나를 놓지 말아줘. 볼까봐 밤새 그댈 기다리는 내가 나조차도 낯설어 혼란스러워져요. 깊어갈수록 두려워지지만 놓지 말아줘.